오늘부터 7, 8월 두 달 동안 계시록에 나오는 일곱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것입니다. 아시아의 일곱 교회라고 그러죠. 그래서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위치를 여러분들이 잠시 지도를 보시면 전체적인 좀 큰 지도가 그 네모 안에 들어가 있죠. 지중해가 있고 그 윗부분 예, 로마, 그리스 그 옆에 빨간 네모 친 부분을 확대하면 지금 전체에 나오는 지도입니다. 거기에 일곱 군데의 도시가 빨간 동그라미로 예, 기록되어 있죠. 잘 보시면 신기하게도 지금 순서대로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기아 이게 보면 어떤 모양입니까? 쟤만 보입니까? 오늘이 7월 7일입니다. 그리고 오늘 일곱 교회를 이제 말씀을 시작합니다. 근데 저기 보니까 신기하게도 저 일곱 교회가 7자 모양으로 그려져 있지 않습니까? 일곱 교회가 계시록에 지금 순서대로 7을 그리듯이 이렇게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곱이라는 숫자가 성경에는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완전수이죠. 왜 일곱 교회만 이야기했느냐? 다른 교회도 있죠. 근데 일곱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입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를 대표하는 숫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를 대표하는 일곱 교회의 모습. 그러니까 어느 교회든지 이 일곱 교회의 모습 속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보면 일곱 별이 나오고 일곱 금초대가 나옵니다. 계시록 1장 2절에 보면 요한 계시록이 어렵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어렵지 않아요. 1장 20절에 분명히 일곱 별이 뭐고 일곱 금초대가 무엇인지 알려주고 있어요. 1장 20절에 보니까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일곱 별의 비밀과 또 일곱 금초대라.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요. 일곱 초대는 일곱 교회니라. 여기서 촛대로 비유되는 것은 교회를 이야기하고 일곱 별은 그 교회의 사자,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 목회자를 이야기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모든 일곱 별과 일곱 촛대를 주님 손에 오른손에 붙들고 있다는 것이죠. 그 일곱 금촛대 중에 하나인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찾아볼 텐데 사실 일곱 교회에 대해서 강해 설교를 하면 한 교회당 한 2, 3주는 해야 돼요. 왜냐하면 에베소의 그 사도행전과 맞물려서 나오는 그런 역사적인 배경과 지리적인 배경 그런 것들을 다 돌아볼 때에 훨씬 풍부하게 우리가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데 이번에는 이번 일곱 교회 시리즈에서는 한 가지 핵심만 붙들고 가장 중요한 한 가지 핵심만 붙들고 집중적으로 한번 파보려고 합니다. 자,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처음에 칭찬을 하시죠.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안다. 이 에베소 교회는 수고와 인내와 행위가 있던 교회입니다. 그리고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하였어요. 더 나아가서 자칭 사도라고 하나 사도가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드러냈어요. 대단한 실력입니다. 보통 거짓 사도가 교회에 들어올 때는 티나게 들어오겠습니까? 교묘하게 들어온단 말입니다. 근데 그것을 성경적인 지식이나 어떤 교리적인 수준이 높아가지고 그 거짓 사도들의 거짓된 것을 밝히 드러내는 아주 수준 높은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아마 유일하게 사도 바울이 전도를 하면서 이 에베소에는 뭘 세웠죠? 두람노 서원을 세웠죠. 다른 도시는 그냥 스쳐 지나가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에베소에서는 2년 동안 그곳에 머물면서 두람노 서원을 세우고 말씀을 가르친 거예요. 아마 그 영향으로 이 에베소 교회는 상당한 그 신학이나 교리나 성경의 수준이 높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에 거짓 선지자, 거짓 사도가 들어와도 그것을 밝혀낼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또 이 교회는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해. 열심히 있었다는 거죠. 또 니골라당이라는 아주 사이비 같은 당파가 있었는데 이 니골라당을 미워했다는 거죠. 이는 훌륭한 내용들이 있고 훌륭한 모습들이 있는데 한 가지 예수님이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거예요. 많은 좋은 점이 있는 반면에 단 한 가지 책망받을 일이 있는데 그건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런데 이 책망이 야 에베소 교회 성도들아, 너희들 참 훌륭하구나. 너희들 참 열심히 하구나. 그런데 2% 부족한 것이 있다. 좀 부족한 것이 있다. 그렇게 말하면서 처음 사랑을 버렸다. 이것만 좀 고치면 너희 교회는 완벽한 교회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앞에 그 많은 좋은 것들이 있는데 그 많은 훌륭한 모습들이 교회의 모습들이 있는데 이 한 가지 없기 때문에 촛대를 옮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에 모든 행위와 수고와 그 열심들이 이 한 가지 책망받을 일 때문에 다 덮어버리는 거예요. 무용지물이 되는 거예요. 와, 하나님 너무하시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될 말씀이 이겁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 뭐라 그럽니까?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가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지금 말씀과 바울의 말이 통하고 있죠. 에베소 교회는 행위, 인내, 수고, 지식, 믿음 많이 있었어요. 사랑이 없었어요. 이 사랑이 없기 때문에 덮어버리는 거예요. 촛대를 옮겨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교회로서 역할을 못하게 교회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다른 아무 많은 행위들이 있어도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건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면 에베소 교회는 어떤 사랑을 부렸을까요? 처음 사랑을 부렸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사랑과 성도에 대한 사랑 두 가지 다입니다. 근데 오늘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만 좀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이게 따로 갈 수는 없어요. 하나님은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 이웃은 사랑하지 않는다 이런 거 없다는 게 하나님 사랑하면 이웃도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오늘은 그 성도에 대한 사랑보다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집중할 텐데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자, 그런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는데 어떻게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에베소 성도들이 수고하고 인내하고 게으르지 아니하고 열심을 낼 수 있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는 사람들인데 이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버린 사람들인데 성도들인데 무엇 때문에 혹은 왜 어떻게 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고 수고하고 또 인내까지 할 수 있을까요? 이게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인간이기에 가능합니다. 여러분 황혼이혼이라고 들어보았습니까? 황혼이혼. 아무 탈 없이 표면적으로 잘 살다가 60, 70 되어서 갑자기 이혼하자고 아내가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죽을 날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자식 보기도 민망하고 주변 사람들 보기도 민망한데 그냥 좀 참고 살다가 그냥 죽으면 되는데 뭐 얼마 남겨놓지 아니하고 마지막 말년에 이혼까지 해버리는 거예요. 표면적으로는 아무 문제 없지만 표면적으로는 남편을 위해서 정성껏 밥을 차려주고 집안 청소를 하고 모든 집안 일을 하지만 남편에 대한 애정이 식은 거예요. 남편에 대한 애정이 식어도 그렇게 집안일하고 새벽에 일어나서 밥 차려주고 청소하고 빨래해주고 할 수 있는 게 인간이라는 겁니다. 자녀들 출가시킬 때까지 참다가 이혼하는 거예요. 왜? 자녀들은 그래도 사랑하니까. 나중에 자녀들이 장가가 시집 갈 때에 이혼한 가정이다 하면 내 자녀들에게 어떤 해가 있을까 봐 자녀들 출가시킬 때까지는 참다가 다 출가시키고 이제 내 인생 살아야 되겠다 하고 자유선언 독립선언 하면서 이혼하는 항혼이혼이 지금 늘고 있다는 겁니다. 인간이기에 가능합니다. 사랑하지 않는데도 그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고 수고할 수 있고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헌신과 이런 수고를 만족하게 여기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없는데 성도들이 와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수고하고 봉사하고 열심을 내니까 뭐 그거라도 하는 게 어디냐? 교회 안 오는 불신자들도 많은데 그거라도 하는 게 어디냐 하고 하나님 만족하실까요? 절대 하나님 만족하지 않습니다. 촛대를 옮겨버립니다. 문제는 왜 이들이 그 처음 사랑을 버렸는가? 이게 중요하겠죠. 왜 처음에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했던 에베소 교회가 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렸을까? 버렸을까? 우리는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을 버리고 책망받는 교회로 전락하는 일련의 과정을 지금 이제 추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과 에베소 교회 사이에 끼어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읽은 본문에 나오듯이 악한 자들과 거짓 사도들입니다. 하나님과 에베소 교회가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를 이루고 있었어요. 에베소 교회는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처음 사랑을 간직한 채 교회가 유지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악한 자들과 거짓 사도들이 끼어드는 겁니다. 이 에베소 교인들은 이 악한 자들과 거짓된 것들을 밝혀내기 위해서 그들의 잘못을 드러내기 위하여서 동분서주하였습니다. 겨루지 아니하고 열심을 내었습니다. 많은 수고를 하였습니다. 이단이 들어와서 사이비가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힐 때에 인내하였습니다. 모든 것을 감수하면서 이 거짓된 것들과 거짓 사도들을 몰아내기 위하여서 온 힘을 기울여서 그 거짓된 것들을 밝혀내었습니다.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게 문제가 된 거예요. 신학자 로버트 마운스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에베소 교인들은 이단에 대처하고 신앙과 관련된 일들에 광범위하게 참여하다 보니 하나님과의 신선한 사랑의 불이 흐려지게 되었다.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아니하고 이단을 쫓아내고 거짓된 것을 드러내고 일을 하고 봉사하고 진리를 수호하고 이렇게 하다가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빼앗길 수 있다. 일 때문에 바빠서 그것 신경 쓰느라고 하나님과의 사랑, 하나님과의 교제를 놓쳐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악한 자들과 거짓된 것들을 밝히려다가 하나님과 교제가 소홀해졌다는 겁니다. 에베소 교인들이 좋은 일을 했어요. 선한 일을 했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을 놓쳤다는 겁니다. 이게 일반 교인들이 범할 수 있는, 현대 교회들이 범할 수 있는 잘못입니다. 선한 것을 추구하다가, 좋은 것을 추구하다가 가장 좋은 것을 놓쳐버리는 경우입니다. 여러분, 결혼은 사랑하는 사람끼리 사랑의 그 교제를 더 온전히 풍성히 나누기 위해서 결혼하지 않습니까? 따로따로 지내다가 연애하다가 결혼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사랑하는 것이 더 완성되고 더 풍성해지고 더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결혼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현실에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사랑의 교제는 점점 줄어듭니다. 부부간의 대화는 점점 줄어듭니다. 부부간의 얼굴 보는 것조차도 힘이 듭니다. 왜 그렇습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부부 사이에 생계 문제가 끼어든 거예요. 사랑하며 잘 살아보려고 결혼을 했는데 이 생계 문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을 하려고 사랑이 식어지고 교제가 줄어들고 대화가 줄어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먹고 살기 위해서라면 결혼 안 하고 그냥 혼자 일해서 돈 벌어서 사는 게 훨씬 편합니다. 굳이 결혼할 필요가 없어요. 교제하지 않고 그냥 혼자 돈 벌어서 사는 것이 먹고 살기 위해서는 좋아요. 근데 결혼한 것은 사랑하기 위해서 결혼했는데 사랑은 안 하고 부부간의 대화는 사라지고 교제는 없어지고 먹고 사는 데만 전력한다면 결혼의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내가 밖에서 일해서 돈 버는데 좀 지장받지 않도록 집에서 밥해주고 빨래해주고 청소해주는 사람이 필요해서 결혼했습니까? 아니면 아내는 자기 대신에 돈 벌어다 줄 사람이 필요해서 결혼했습니까? 더 사랑하고 더 함께하고 싶어서 결혼한 것입니다. 그걸 잊어버리고 있어요, 요즘은. 저는 이 밴쿠버에서 참 감상 것들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아내와 함께 차 한 잔을 마실 수 있는 여유가 있다는 거예요. 애들 다 학교 보내고 맥도날드 가서 혹은 집에서 차 한 잔을 마시면서 대화를 하는 그 시간, 그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이걸 누릴 수 있는 부부가 많이 없는 게 안타까워요. 서로 사랑하려고 대화하려고 교제하려고 결혼했는데 이 차 한 잔 함께할 여유조차 없는, 마음의 여유도 없고 시간의 여유도 없는, 일주일 내내 아내와 함께 10분에 대화할 그런 여유가 없는 결혼이라면 그 결혼이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문제가 있고 싶어 그런 거 아니겠죠? 근데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고 하지만 그런 차 한 잔의 여유가 없으면 분명히 그 사이에는 금이 가고 있습니다. 부부관계에 금이 가고 있고 사랑은 식어지고 있는 게 틀림없습니다. 아내와 대화 한마디 없는데 아내의 얼굴 보기조차도 힘든데 사랑이 계속 더 커지고 더 깊어지는 경우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바쁜 일로 좋은 일이죠. 에베소 교회에 거짓된 것이 들어왔어요. 쫓아내야 돼요. 몰아내야 돼요. 그런데 몰아내더라도 하나님과의 교제는 놓치지 말았어야 했어요. 바빠서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해야 돼요. 그런데 부부간의 사랑을 파괴하고 포기하고 맞바꾸면서까지 일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이 행위들만 남아있죠. 이런 행위들은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어졌어요. 처음 사랑을 버렸어요. 하나님과 교제할 시간도 없어요. 그런데 수고와 인내 행위는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런 수고와 인내와 행위들은 어떻게 될까요? 사랑은 금이 가고 식어지고 있는데 여전히 남편을 위해서 밥해주고 빨래하고 청소하는 수고와 인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고와 인내는 부작용을 낳는다는 걸 알아야 돼요. 사랑하면 수고가 수고로 여겨지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내가 지금 사랑하고 있다면 그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몇 시간씩 기차로 더 나아가서는 비행기로 그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러 갑니다. 피곤하지 않아요. 귀찮지 않아요. 돈이 아깝지 않아요. 그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몇 시간을 달려서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이 식어지면 옆방에서 불러도 가는 게 귀찮아요. 그렇지 않아요? 가끔 우리 부부들끼리 지내다 보면 옆방에서 부르는데 예전에는 저 도시를 넘어서 찾아갔는데 옆방에 불러서 뭐 좀 도와달라는데도 막 귀찮은 거예요. 사랑을 하면 종이약 천 마리를 기쁘게 접을 수 있는데 사랑이 식어지면 빨래 양말 하나 접는 것도 귀찮아지는 거예요. 사랑할 때는 자신의 수고를 내세우지 않습니다. 자신의 헌신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그런데 교제가 끊어지고 사랑이 식어지면 내가 얼마나 수고했는데 내 수고와 내 행위를 드러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사랑이 식어진 부부 사이에는 남편은 내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직장에 가서 직장 상사한테 욕먹어 가면서 내가 가족들 먹여 살리려고 이렇게 일하는데 당신은 뭐하냐고 자기의 행위와 수고를 막 드러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내는 아내들대로 내가 집에서 가만히 있는 줄 아느냐? 집에서 애들 키우면서 집안일 하는 게 얼마나 힘든데? 이러면서 자기의 수고와 행위를 드러내는 거예요. 사랑이 있다면 절대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아요. 사랑이 식어졌기 때문에 자신의 수고와 자신의 행위를 드러내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가 단절되면 교회에서 자신의 헌신과 수고를 자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빠지면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가 있으면 절대 자기를 드러내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는 단절되고 행위와 수고가 남으면 그 행위와 수고를 자랑하게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임직투표를 할 때에 뭐 장로나 근사 투표를 해서 떨어지면 자신보다 못한 사람이 장로 근사가 되었다고 원망하기 시작하고 자신은 당연히 장로나 근사가 되어야 하는 것처럼 그런 교만에 빠진다는 거예요. 왜 내가 떨어진 거야? 저 사람이 됐는데 A집사, B집사도 됐는데 왜 내가 안 된 거야? 나는 당연히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교회를 위해서 많은 희생과 수고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 그 희생과 수고를 근거로 자기는 당연히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랑과 교만으로 범벅이 됩니다. 사랑의 교제가 끊어진 사람에게서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제가 있던 한국교회에 어떤 장로님 교회를 위해서 참 많은 헌금도 하고 많은 일을 하였습니다. 아마 그분도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진 것 같아요. 교회를 위한 행위와 수고는 있었지만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는 끊어진 것 같아요. 어느 새벽에 그분이 그에게 헌금을 새벽기도 마치고 헌금을 드렸어요. 새벽기도를 인도하던 부교육자가 그걸 발견하지 못하고 주기도문으로 새벽기도를 마치고 뒤에 있던 전도사님들 불을 다 꺼버리고 개인기도 시간으로 들어갔어요. 그때 그 장로님이 벌떡 일어나서 불을 다 켜고 내가 헌금한 거 이야기하지 않았다. 그 새벽기도를 인도한 부교육자에게 다시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고 다시 마치라. 이런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기를 드러내고 싶고 자랑하고 싶고 지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그러지만 사랑의 교제가 끊어지고 계속해서 행위와 수고를 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교제는 없는데 교회를 위한 행위와 수고가 많아질수록 이 사람은 교만해지고 이 사람은 자랑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교제는 그런 자랑과 교만을 방지합니다. 자,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찾게 되겠죠.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을 만나고 싶고 그 사람을 찾듯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어집니다. 하나님과 교제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교제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아갑니다. 우리가 처음에 어떤 남녀가 만났을 때 서로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러나 자꾸 만나고 만나고 만날수록 그 사람에 대해서 알아가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 어떤 영화를 좋아하고 어떤 음악을 좋아하는지 하나씩 알아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면 갈수록 하나님을 더 알게 되면 될수록 어떻게 될까요?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을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우리는 무익한 종임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하나님은 놀라운 분일까요? 하나님은 알아갈수록 알고 봤더니만 실망스러운 분일까요? 배우자나 교회에서 목회자나 사람들은 아마 알아갈수록 실망하는 부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알아갈수록 더 놀라운 분이에요. 우리가 상상하는 이상으로 놀라운 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알아가면 겸손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낮아지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죄를 받으시고 돌아가셨던 것을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안다면 우리의 수고, 교회를 위해서 하는 우리의 헌신, 사랑할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거는 그 사랑에 비하면 내어놓을 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은 나는 무익한 종이다. 수고를 엄청 하였는데 바울처럼 수고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복음을 위하여 바울처럼 수고하고 희생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교제를 끈을 놓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그의 고백은 뭡니까? 나는 무익한 종이다. 결국 하나님과 교제 없이 행한 모든 것들은 자기의 의가 된다는 겁니다. 사랑의 동기에서 나오지 않는 모든 행위는 결국 자기의 의, 자기의 자랑이 될 수밖에 없어요. 위험한 거예요. 부작용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생색내고 성김 받고 싶어하고 대접받고 싶어하는 거예요. 제가 처음 밴쿠버 왔을 때에 좀 적응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 그러면 밴쿠버 교회의 성도들이 목회자들을 대하는 태도가 태도랄까요? 그 대하는 모습들이 한국이랑 너무 달랐어요. 근데 처음에는 좀 혼란스러웠는데 계속 생각해보니까 내가 잘못됐다는 걸 알았어요. 제가 20대 후반에 젊은 나이에 목사가 되어서 가는 곳마다 대접받고 섬김받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어리지만 목사라고 그 나이 많으신 성도님들이 뜻이 존대하고 인사하고 항상 좋은 곳에 항상 좋은 것을 항상 좋은 자리에 그게 너무 익숙해져 버립니다. 너무 섬김받고 대접받는 것이 익숙해졌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제가 밴쿠버 안 왔으면 정말 그게 당연히 내가 받아야 될 섬김인 줄 알았을 거예요. 근데 이 밴쿠버에 와서 하나님께서 섬기는 훈련을 하였어요. 목회자가 더 섬겨야지. 목회자가 더 희생해야지. 목회자가 섬김받고 대접받는 자리 아니라는 걸 여기서 깨닫게 해준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과 교제할 수밖에 없어요. 너무 사랑하는데 그 사람 만나기 싫다 그런 게 있습니까?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과 교제하게 되고 주님과 교제하면 주님을 알아가게 되고 주님을 알아가게 되면 그분이 이 땅에 섬기러 오신 것을 알게 되고 그분이 얼마만큼 낮아지고 얼마만큼 섬기는지를 알게 되고 우리도 그렇게 섬겨야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결코 우리의 수고를 사랑하지 않게 됩니다. 처음 사랑이 단지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이 아니라 이렇게 교만과 자랑하는 교회로 전락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제가 한 2주 정도 설교했듯이 경건의 기본으로 돌아가야 된다. 말씀과 기도, 하나님과의 교제의 자리입니다. 말씀과 기도가 하나님과의 교제의 기본입니다. 이 자리로 돌아가야 된다. 하나님은 계속 우리 교회에 지금 똑같은 메시지를 주시고 있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에베소 교회의 해결책을 어떻게 제시했습니까? 기억하라. 어디에서 떨어진 것을 기억하라. 그 다음에 회개하라. 그리고 처음 행위로 돌아가라. 이걸 영어로 하면 세 가지 R입니다. 처음에 remember, 기억하라는 거죠. 처음 사랑의 그 시점. 그 다음 repent, 회개하라. 그리고 return, 그때 그 모습으로 돌아가. 이게 촛대를 옮겨지지 않기 위한 예수님이 주신 해결책입니다. 기억하고 회개하고 돌아가야 돼.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아요.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가 끊어졌는데도 내가 교회 나오고 있고 교회 출석하고 있고 교회에서 직분 받아서 봉사하고 있고 그걸 아주 대단한 걸로 물론 대단하고 그거 못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 수고와 행위가 그러나 사랑이 끊어지면 소용이 없다는 걸 좀 우리가 기억해야 돼.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 속에서 그 행위들이 나올 때 그것은 우리의 상급이 될 것입니다. 생명나무의 가시를 먹게 할 것이다. 이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교제가 끊어진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런 수고와 헌신과 열심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모세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모세와 하나님의 대화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그 원망하는 것 그렇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광야에서 보여주셨는데도 또 하나님께 원망하고 하나님을 못 믿어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 인간적인 표현으로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약속한 것은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죠? 아브라함 너희 후손들을 가나안으로 보낼 것이라는 약속이 있으니까 그 약속을 취소하지는 못하고 이스라엘 너희들끼리 가나안으로 가라. 나는 안 갈란다. 내가 가면 너희들을 죽일지도 모르겠다. 너희들끼리 가나안으로 들어가라.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좋은 곳으로 그 풍성한 곳으로 너희들끼리 가라. 그때 모세가 하나님이 안 가시면 나도 안 갑니다. 하나님이 광야에 있으면 나도 광야에 그냥 있겠습니다. 광야에서 근 40년을 고생을 했어요. 물론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셨지만 여러분 광야에서 40년 동안 지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막에서 빨리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으로 가고 싶지 않습니까? 빨리 그곳에서 안정된 생활을 하고 싶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지금 돌아다녀야 돼요? 뜨거운 사막을.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이 안 가신다고 하니까 나도 안 가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안 계신 높은 곳, 하나님이 안 계신 편안한 곳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가나안이 복지인 것은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 복지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낮은 곳, 하나님이 계시는 열악한 곳, 하나님이 계시는 가난한 곳, 이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편안한 곳, 부유한 곳, 젊은 곳으로 찾아가지 마세요. 올 여름 동안 하나님과 이 관계를 회복했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사랑의 음성을 듣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것을 할지라도 내 행위와 수고는 하나님 앞에 무익한 것이라고 고백하며 나는 무익한 종이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그 크심 앞에서 겸손하게 주님이 가신 그 성김 그 겸손의 길로 갈 수 있도록 마음을 다잡을 수 있는 그런 올여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